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 할 듯 할 듯하며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죠? 아, 되게 뜸들이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뜸들이다라는 그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밥을 지을 때에 밥이 다 됐지만 또 뜸을 들이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밥이 다 되었는데 그냥 먹으면 왠지 모르게 밥맛이 최고가 아니에요. 뜸을 들이고 나서 먹어야지 가장 밥맛이 최고가 돼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그동안 밥을 먹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땡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밥 먹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뜸을 더 들여야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왠지 모르게 그 뜸 들여야 되는 시간이 답답하죠. 빨리 먹고 싶은데. 그렇죠? 한의학에서 뜸을 뜨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쑥뜸 들어보셨죠? 이 뜸은 높은 온도를 가열한 약초를 이 혈자리나 상처 위에 올려놓고 혈액순환을 돕거나 외상, 내상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온기를 품은 약초가 식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도 역시 밥을 짓는 것처럼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컴퓨터 앞에서 막 타이프를 치는데 제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내일은 여리고성 정복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오. 한 주만 더 기다리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는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나누는데 아직까지 전쟁은 펼쳐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쟁 시작하기 전에 지금 뜸을 들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죠. 빨리 전쟁을 치르며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먼저 영적으로 좀 더 준비되어져야 함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 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파내어 그 12개의 돌을 그들이 유숙할 길갈에다가 세우고 기념비를 만들라는 그 내용을 같이 나누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뜸을 들이며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작업이었어요. 이제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들었다는 이 소식을 보고 그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먼저 우리 1절 말씀 진행자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 두려워했다는 거죠. 지금 쫄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차례다. 이제 우리 죽나 보다. 저들의 밥이 되나 보다. 지금 그렇게 쫄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사기가 충천하고 있고 지금 이 대적해야 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두려워하며 쫄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군인들, 군사들의 사기래요. 사기. 사기가 충천하면 일당백 이것도 가능하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야 할 이 상대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마음이 녹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빨리 쳐들어와 저들을 정복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 좋은 상황에서 도리어 찬물을 끼얹 듯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에 나서야 할 이 60만 명 남자 장정들을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날카로운 칼로 할례를 받아도 아플 텐데 뭉뚱뚱한 이 부싯돌 칼 부싯돌로 이 할례를 받으면 더 아프겠죠? 네? 조금 거시기한데 하여튼 조금 아플까요? 아주 많이 아플까요? 네? 아주 많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조금 동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이 아파요. 그래도 애 낳는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아파요. 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명하시는 이 시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생뚱맞아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적군이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3km밖에 되지 않는 여리고 성이 3km밖에 되지 않는 바로 그 거리 마음만 먹으면 정말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그 거리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오케이 할례를 행하게 하실 거면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면 얼마나 좋아요. 적군들 쳐들어오면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례 받으면 3-4일 동안 그냥 드러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미는가.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울며 겨자 먹기 다 컸는데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아파서 드러누웠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쳐들어가서 다 멸절시키죠. 그런 상황이에요. 할례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적군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 그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 지금 다 할례 받아. 다들 무장해제하고 드러누워 있어. 적어도 3-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지금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시점에서 할례를 명하신 데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케 하는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 상황을 다 맡기라는 뜻이에요. Total surrender.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 지식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은 나에게 순종하면서 치러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명령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 신뢰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모든 전쟁의 결과를 나한테 다 맡기면 돼. 그러면 내가 직접 싸워서 승리케 해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부터 바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테스트 패스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의식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줍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그때는 세겜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약속의 땅으로 내가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75세였거든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 이제 하나님이 아들 곧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중간에 아 이게 꼭 나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이 아닐 수도 있나 보다 실수하고 착각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첩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 그거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허락할 거야. 근데 왜 하나님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무려 2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까지 됐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마음속에 아닌가 보야. 이렇게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 있었었는데 그때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예전에 75세 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맞다. 아닌가 벼가 아니야. 맞다. 내가 너를 통해서 후손 허락할 거야.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의 관계를 맺게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할례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가? 제가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쫙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노예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했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꼭 받으라고 강력하게 명하신 예식이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이 할례 받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장 4절부터 7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정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견고케 정립하기 원하셔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은요 앞으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할 텐데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 따먹는 그러한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땅에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6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후손들은 생겼지만 아직 땅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너는 나와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냥 땅 차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백성으로 나의 나라를 다른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 멋지게 보여줘야 하는 레프리젠트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남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안에서의 신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종종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각자 각자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중서가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영어로 Jason,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꼭 기억하렴. 어느 아비가 자기 자녀 그냥 내버려 두겠니?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 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다른 거야. 그 안에서 네가 평안을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정체성을 붙잡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두 번째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시받아 지키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이제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해방받은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며 셀러브레이트하는 축제의 날이죠. 제가 라합 스토리 얘기할 때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나눌 때 그때도 잠깐 이 내용 나눴는데 잠깐만 또 나눠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원하셨는데 이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시죠. 근데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가 오케이 하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요. 오케이 하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열 가지의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근데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때 이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머물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오케이, 오늘 너희는 어린 양, 숫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에, 그게 바로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 오늘 밤에 이 죽음의 재앙이 그 문설주와 그 임방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치지 않게, 내가 그냥 패스오버 하게 할게. 넘어가게. 넘을 월이에요. 유월하게 할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 있었던 장자들은 다 살았는데, 이 애굽 땅의 다른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짐승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허락하죠. 바로 이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되는 이 사건,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이거를 기억하라고 유월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넘어가게 하셨다고, 패스오버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왔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때는 시내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시내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첫 번째 유월절을 그들이 셀러브레이트하면서 기쁨으로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광야 생활을 하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때마침 시기가 딱 유월절 시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 타이밍까지도 다 오케스트레이트한 거예요. 14일, 유대 종교력 정월 14일, 그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드시고,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며 셀러브레이트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너희가 40년 전에 종살이 했다가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기억하라. 너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 줬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전쟁할 때에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 축제와 같은 이 시간이 지금 우리 세대에 어떤 시간과 동일할까요? 바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도 구원의 기억 장치인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며 등한시 여겨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삶의 그 어떠한 영적 전쟁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일에 한 주가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이 썬데이, 롤스데이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저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주일에, 복된 주일에 주님이 정하신 이 롤스데이, 썬데이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아프지 않으시다면 꼭 이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꼭 지키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겪는 수많은 일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 일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하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쉽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중요한 일보다도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보통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급한 일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예배부터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부터 바쁘게 뛰어야 할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를 생략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부터 잘라버릴 때가 많아요. 또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보다도 먼저 그 위기를 틀어막는 일부터 하게 돼요. 거기에 돈을 먼저 쓰게 돼요. 형제님들 오늘 메시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셨더니 이제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먼저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 전에 병력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 무기를 더 많이 비축하는 것보다 참모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되게 뜸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부터 챙기고 중요한 일부터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그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중요시 여기며 그 일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삶에 급한 일, 어려운 일, 위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많은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막아주시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딱 정립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백성들은 영적으로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여호수아는 이제 곧 여리고 성 정복을 하며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하잖아요. 리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하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면서 홀로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보며 정찰하고 있었어요. 리더의 고독이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주변을 정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간 놀랐겠죠.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여호수아 앞에서 감히 칼을 들고 서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싸우겠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지? 아 지금 여리고성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 대적의 이 정찰 대장에 내가 걸렸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순간 놀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의 편이냐?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질문을 해요. 그때 칼을 빼든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14절 전반부 그가 가로되 아니라 No.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 편도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I am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Now I have come.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 앞에 온 거야. 바로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이 대적의 편인가? 이거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서 그냥 뒤따라가며 승리를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아주 치열할 때에 집무실 창밖을 근심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서 있었던 링컨 대통령에게 한 보좌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걱정은 그게 아닐세.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그게 걱정일세.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기 군대를 살피고 있는 그 링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쟁에 임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링컨에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도록 우리의 삶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14절 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그 의미가 잘 안 전달될 수 있는데 영어로는 Joshua fell on his face to the earth and worship 써있죠. 경배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Worship했다고 했어요.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든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자기 자신을 엎드린 거예요. 그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성도님들,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죠?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대로 행하셨던 사건이잖아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근데 지금 40년 전에 모세가 경험했던 그 사건 지금 그대로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신을 벗었어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주 멋지게 전쟁하기 위해서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옆에 칼 탁 차고 딱 서 있는데 발은 맨발이에요. 그려지십니까? 네? 제가 오늘 성도님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 멋지게 양복 입고 왔는데 발은 맨발이에요. 보기가 우습죠? 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당시에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종들이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한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전쟁 전에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 너는 그저 종이야. 이걸 말씀해 주시오. 신을 벗어. 전쟁의 주도권을 네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주인 대신 나에게 넘겨. 이런 의미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전쟁하는 도중에 아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아니라는 거. 아 이제부터 이 전쟁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직접 이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실 것이구나. 나는 그 전 군대 장관 되시는 그 주님만 뒤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내가 군대 장관이 아니구나. 지금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고 다 드러누워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유월절에 축제를 나누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칼 들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친히 앞장서서 싸울 거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되어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 내가 승리케 할 거야. 그런데요. 여기서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삶의 여러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군대 장관이 되십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력, 우리의 노하우, 우리가 가진 모든 이 리소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 쫓아가면 돼요. 그분을 우리 삶의 대장으로 모시고 나는 그냥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을 그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싸워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앞에서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 정복 사건에 내가 같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쟁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그 마음에 새기도록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별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많은 것이 낯설은 이곳 워싱턴 지역에서 2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동안 열정으로 열심히 쭉 목회해오신 손 목사님의 후임으로 2대 담임 목사로 이 워싱턴 필그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막중한 부담감과 위압감이 있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크나큰 귀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중서가 너가 뭐 잘해보려고 막 애쓰지 마. 너의 경험 가지고 한다고 착각하지 마. 너의 얄팍한 지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오직 너 앞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너의 주, 너의 왕, 너의 구원자,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 뒤를 쫓아가도 후회함이 없는 바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쫓아가라. 그리하면 그분이 친히 여리고성을 허물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친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거야. 새롭게 출발하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군대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놀라운 승리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같이 정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